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 3절 이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병이어라다 또는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4천명을 먹이시는 문제가 있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다음에 한 군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게 우리가 뭐 칠병이요 오병이요 참 예수님이 떡으로서 물고기 두 마리 참 그 이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 나오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칠병이어의 말씀이고 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증거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무슨 누구 어느 유명한 분이 부흥사가 부흥한다 하게 되면 그냥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계속 참석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자, 이렇게 사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다들 이제는 기진맥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7월달, 8월달 초에 이제 거기 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잠자리도 불편하고 식사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 특히 그렇고 이런 데서 한번 한 일주일 있어 보세요. 기진맥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도 그러셨겠죠. 그때야 뭐 화장실도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벌판 같은 데서 5,000명 남자만 장정만 그러니까 뭐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 몰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그 전에 15장 전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오병이어의 그 말씀이 나오죠. 5,000명을 먹인 사실이 나오는데 그 경우를 볼 때 아,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 이 사람들이 줄여서 죽을까 봐 겁납니다. 부흥회할 때 누가 한번 죽어보세요. 옛날 원로 목사님도 제일 걱정하신 게 그거예요. 옛날에 그 여호와 이레 같은 데 가면, 여름에 가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더우니까 들어갑니다. 가지 말라. 그 보호 요원들이 있지만 그냥 혼자 간다고 깊은 데 들어갔다가 죽어요. 만약 한번 죽으면은 그 부흥회 제로입니다. 효과 없어요. 아, 그 부흥회 갔다 사람 익사했다.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강조해. 그런데 만약 여기 줄여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현기증이 나서 집에 돌려보냅시다. 이제 한 3일 은혜 받았으면 됩니다. 또 마을에 내려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우리가 어디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먹을 걸 살 돈을 줬든지 음식을 줬든지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어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나 보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조그만 어린애가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그 아이가 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감춰둔 게 아니라 아,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좀 해결해봐. 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그 해결할 능력자가 하나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년 동안을 따라다녔으면 뭔가 능력자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가,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무대뽑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퉁퉁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벌써 그걸 다, 그 해결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열심히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믿습니다 하고 했지만은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께서는 마태 15장 32절 볼 때 나는 절대 이 사람들을 굶겨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참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굶겨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예수님 부흥회 참석하고 왔어요. 그 꼴이 뭐냐? 병원에 들어가? 거기는 뭐 해결한다면서 먹는 것도 해결 못하더냐?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수많은 남자만 5천 명이니 애들이나 여자들,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데 그 양식,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계산 빠른 제자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기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 물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상한 역설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 떡을 가지고 무슨 몇 개를 가지고 해결할 이런 단계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이 먹을 떡을 가지고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역설 가운데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의 코에 붙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아, 주일날이면 이 떡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 윤장로님 하고 저하고 먹어도 모자랍니다. 다섯 개 생선 두 개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이 진리 속에 감춰 있는 이 것이 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죠. 자, 밭에 감춘 보화를 캐려면은 뭐 손으로 캡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곡괭이가 있든가 삽이 있든가 뭐 호비가 있든가 말이죠.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신 보화 같다. 뭘로 캐야 될 거 아니냐? 밭에 보화가 있으면은 그거를 캐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 하고 그저 놀고 먹겠다면은 이 불안당이고 도적질이지 도적놈이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 본문 마태 15장 3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재산이 만약 집이 세 채가 있다. 땅이 몇 만 평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딸들 다 이렇게 자손만대까지 참 부하게, 부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 말씀 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아 떡이 몇 개라뇨? 아 내가 10억짜리 집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억이 되는데 20억 가지고 떡 몇 개나 사겠느냐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항의할 거 아닙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교훈하시는 겁니다. 네 가진 것이 얼마냐? 얼마나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다섯 개야. 너 생선 두 마리 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다. 응? 콧대 묻은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다섯 개. 먼지가 묻어 있고 구질구질한 그런 종이나 무슨 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깨끗한 비닐의 종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쓱쓱 싸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그것도. 우리 주님은 결코 그 몇 킬로그램의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몇 톤의 떡이 있느냐 이 톤수를 묻지 않았어요. 왜냐?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 부녀자 애들 합하면은 참 2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요즘 신학자들이 계산들 하는데 몇 개의 몇 톤 양식을 가져야만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의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걸 만약 그 어린애가 아까워서 내놓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나마도 몇 개의 떡밖에 안 돼. 참 보리떡 이게 만지면은 슬슬 부스러지는 말이죠. 그 보리떡 생선 두 마리 그런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놓기가 싫어서 그걸 지키겠다고 자기 혼자 갖겠다고 아까워하고 본인도 자신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만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지시키는 말씀입니다. 깨우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소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네 거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종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을 잘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도 믿질 않아요. 그 사자, 그 선지자도 야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야. 성경에 기록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아니 내가 돌로 만든 집에 살고 백향목 집에 궁에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겠죠? 돌도 흙입니다. 나무도 흙이에요. 그래서 흙집에 살며 셋째로 티끌로 털을 삼고 털을 기초 단단히 다져라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하고 많이 넣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티끌입니다. 티끌이야. 바람 불면 다 없어지는 거. 티끌. 그 다음에 하루살이에게도 늘려죽을 인생들아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놈들한테 우리가 밟혀 죽을 인생이라. 너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다. 조금만 감기 들어봐라. 아, 무슨 뭐 에볼라가 아니라 아 그중 독성 감기만 들어도 그냥 아이고 자고 나니까 그래 밤새 안녕 아닙니까? 얼마나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다. 그런데 뭘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야단들이냐. 그러면서 네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네 것이냐 누구 것이냐 우주만물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냐 금도 은도 모든 보화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네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자, 내 것 내 것 하면서 그저 챙기고 쌓아놓고 말이죠. 이 말씀이 욥기 4장 18절과 1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18절. 그러니까 세상의 흔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넌 줄 모르느냐. 인생아 너는 풀끝에 맺힌 이슬이야. 이슬방울이야. 아침 햇살이 비치게 되면 떨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이슬방울 아닙니까? 너는 사라지는 연기야. 아궁이에 불 때면 굴뚝에 연기가 그대로 있습니까? 나오는 것은 보이는데 얼마 있으면 또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습니다. 너는 우구하는 자, 붙어 사는 자야. 더부살이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이 어디 있냐?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또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 이 사람도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야. 아, 돈을 좀 많이 벌어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이러고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잘 몰라. 유행도 몰라. 이걸 가지고 가면 잘 팔릴 거야. 이래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아 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사갔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제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 공장을 더 만들자. 창고도 짓자. 여기저기에 공장 짓고 지점 내고 그렇게 해서 천년 만년 살듯이 욕심을 내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찾아가면은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안 먹고 사방에 공장 세우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번 이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한 그 부여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한 그런 사람들. 누가복음 12장 16절이야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개의 떡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제자들이 이 2만 명 되는 이 군중에게 물어볼 때 한 어린아이가 예, 저 있습니다. 뭐냐? 보리떡 다섯 개하고 생선 두 마리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드렸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아, 이거 발견한 게 이겁니다.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은 됐다. 그걸 들고서 받쳐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야죠. 우리 나라에도 기적이 일어나야죠. 우리 인간 생각 정치가들이 지금 매일 국회에서 연구하지만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꾸 사고만 터지잖아. 예비군들이 쏴버리지 않나. 뭐 공장에서 불이 나지 않나. 그저 야단들이야. 기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는 기적이 아닙니다. 미국 무슨 오바마 대통령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계세요. 이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일본 총리가 큰 소리 떠들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서서히 지금 코로나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보세요. 일본 나라 지금 제대로 성하지를 못해. 왜? 뭐 우리하고 원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크게 미국하고 친하고 어디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뭐 해보겠다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물질 바칠 때는 손해봐요. 내가 없어지니까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또 여러분 자식들에게 사위나 며느리에게 여러분들 자자손손에 우리 인간들 몰라 뭐 운이 좋아서 그랬다 내가 열심히 머리가 좋았다 모르게 이 부요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아, 내 자자손손 가난하게만 살 수 있겠느냐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변화가 첫째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찌찌 못나게 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말이죠. 하나님 그걸 생각해서라도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크게 해주십시오. 감사는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또 영생한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셋째는 감사 있는 곳에는 망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붙잡고 있어. 망함이 없다는데 너 꼭 망하고 싶으냐. 넷째, 성경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했잖아요. 시편 100편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아니 무슨 뭐 물건 물질을 꼭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입으로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항상 조금만 해도 땡큐 땡큐 하는 게 물론 습관이고 문화라 하지만은 입에 몸에 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그저 감사합니다. 어? 그런 말 누가 쉽게 해요? 하,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죠? 느끼면서도 그런 건 좀 고쳐야죠. 민족성이고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껏 해봐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해. 그리고 이 셀 가치가 없는 존재다. 존재 가치가 없는 이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 이걸 위해서 너희가 싸우고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고 돈 몇 푼 때문에 아 요즘 뭐 또 뇌물 받아 먹다가 감옥 들어가게 생긴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건 보리떡 노릇 너희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요즘 TV 연일 참 보기 싫은 기사들이 나오죠.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뭐 도지사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말이죠. 잘 봐주세요 하고 돈 몇천만 원 몇억대를 가져왔다. 명단까지 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죽을 때 고의 죽지. 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 써놓고 죽어가지고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뭐 몇억대를 가져왔다 할 때 만약에 아 그분들이 아 이거 보리떡 다섯 개 값이구나 말이야. 나도 보리떡 다섯 개 있어. 가져가시오. 아, 신앙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그걸 받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참 여보 이런 거 해서 인생이 되겠소 하면서 골면하고 그분 안나를 위해서 좀 걱정을 해줄 때 그분이 참 부끄러운 순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또 분하기도 하겠지만은 나에게 몇 억은 가져온 그것보다도 그렇게 말해주는 그 인격이나 인품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않고 정말 그 소문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가져갔더니 아 도리어 훈계라고 가져가라고 주면서 말이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런 얘기 나가보세요. 아 총리 공청회 하는데 그 사람 먹었다고 어디 뭐 아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정말 좋은 소문이 자자할 겁니다. 자자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당하는 얼마나 초라한 인상들이 인생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실장이다 누구다 말이죠. 타이틀은 고창한데 그 알고 보면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만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자손손 그 자녀들까지 얼마나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보리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 오늘 본문 그런 인생이다 너희들. 물론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 15절 말씀 볼 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하는 기사로 또 나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바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들고서 보리떡 다섯 개 하나님께 쳐들고 이 감사 기도하는 거 보세요. 감사 기도하고 나서 다들 나눠줘라. 나눠줘라.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가 5천 명이 먹고 또 성경 볼 때 원하는 대로 실컷 배불리 먹고 다섯 개만 먹었겠습니까? 많이 먹는 사람 열 개도 먹고 열다섯 개도 먹고 말이죠. 자꾸 생기거든.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사람 먹다가 너무 배불러서 절반만 뚝 꺾어서 먹고 남은 절반 있고 버리지 말고 다 걷어둬라.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열두 광주리에 거뒀다. 우리 교회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조그만 광주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광주리가 유태인들은 사용하거든요. 그거를 열두 광주리.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까 신명기 8장 봤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무 예수님 능력 많아서 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 5천 명, 실상은 한 2만 명이 먹었대. 아무 무슨 뭐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좀 그런 좀 긍정적인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으로 부자되고 말씀으로 능력 있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참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죠. 이제부터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영접할 때 영육간에 강건한 참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262장